11과 교통. 듣기 1. 1. 아저씨, 이 버스 남대문 시장에 가요? 아니요. 길을 건너서 30번 버스를 타세요. 2. 지금 인천,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타면 동대문 운동장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1호선이니까 신설동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3. 학교에 버스 타고 다녀요? 아니요. 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매일 자전거로 다녀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10분쯤이요. 4. 어서 오십시오. 아저씨, 시청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세요. 5.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비행기로요. 4시에 김포공항에서 떠날 거예요. 듣기 2. 1. 집에서 회사까지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뭐 타고 다녀요? 걸어서 다니는데 10분쯤 걸려요. 2. 남대문 시장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학교 앞에서 73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5분쯤 걸려요. 3. 시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30분 안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길이 막히니까 1시간쯤 걸릴 거예요. 빨리 가려면 지하철을 타세요. 4. 롯데월드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하철 3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교대역에서 내리세요. 교대역에서요? 네. 거기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가세요. 어디에서 내리면 돼요? 잠실역에서 내리세요. 듣기 3. 잠실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어디에서 출발할 거예요? 동대문에서요. 그럼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요?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5분쯤 걸릴 거예요. 1호선을 타고 신설동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면 더 오래 걸려요? 글쎄요. 시간은 아마 비슷하게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 갈아타야 돼요. 그래요? 그럼 4호선을 타고 가야겠네요. 발음. 1. 30분쯤 걸려요. 2. 2시간 걸렸어요. 3. 빨리 좀 가주세요. 4.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